하지 못해 이 똥맛된 미친듯 울려대는 박동네 잠든 저 때문에 가져야만 할 것 같아 너를 커져버린 눈은 이제 난 빠른 걸음으로 이제 내게 걸음 얼음 다른 남자들은 모두 얼음 불지른 맘에 질투는 기름 부른 나 이름 불러 진정시켜주길 호감이 누가 날 거부할 수 있어 주체할 수도 없이 넌 예쁜 girl 감당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넌 나를 뒤집어 놨어 한 순간 전부 다 누가 여기 나 좀 말려봐 난 진정할 수가 없어 잔뜩 나를 세운 나를 봐 이 경계 멈출 수 없어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Okay, na na na na na, 여기 난 장판 터지는 간판 상하지 못하는 상황 잠깐만 내 정신은 이미 나갔다 나갔다 높이 다가 눈초리 날 향해 pow pow pow 주원 내 기분은 down down down 지나가다 개가 찢어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도도한 보고만 하나 너 눈 마냥 보고당한 부러진 농구가 목록한 말 가득한 지금 정신 놓고만 이거 폭발한 매력에 반한 너 변한 가지 너 하나만 아파도 똑같은 사람 그게 내 잊히고 싫음 넌 배려만 떡도 안 하던 두 눈이 번뜩여 아름다운 널 뺏길까 두려워 감당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어느새 날 무너뜨려 네 손에 끝없을 누가 여기 나 좀 말려봐 난 진정한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완벽히 내 맘을 훔쳐내 자연스레 넌 날 지배해 Watch out, you know what it is, Watch out 몇 번을 삼키고 삼켜봐도 다시 차오르는 네 본능 What's up 수륩으로 싹 다 부도 넣었어 타는 거들여 폭주하듯 달려 Boom, pow 저 끝까지 숨이 차올라 넌 나를 믿고 따라와 이제 너를 내게 맡겨봐 난 눈을 뗄 수가 없어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